잊혀버린 시간 그 안에 웃고 있는 네가 보여 따뜻하게 날 안아주며 사랑해 사랑해 내게 속삭이던 You are my everything 넌 떠났지만 나 그대보다 그대만큼 못해줘서 의외로만